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오늘도 로마서 5장을 같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8절부터 11절까지를 상고해 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은 우리에게는 정말 귀중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의 사역의 하나의 귀한 특징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행하신 그 사역 중에 이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 하는 그러한 사랑을 확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멈추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진노를 퍼부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서는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도 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게 하셨으므로 인생들이 당할 형벌을 다 받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9절 말씀에서는 우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10절에서 한 가지 더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심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과 진노에서 벗어남과 그리고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음에 대한 그 깊은 감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연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신 것, 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에게 나타난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도 나타났던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두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죽으심이 이렇게 의미한다라는 것도 가치인을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위하여 사르심입니다. 죽으신 것도 그리스도의 사역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르심,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 적. 자,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르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역이 끝났다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 살아나심도 예수님의 귀한 사역 중에 또 하나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르심은 우리에게는 구원 얻은 확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된 자로서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화목되었다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런 구원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이면 구원이지 더욱 구원이라고 했으니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구원의 완성적 의미로 보면은 충분히 되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도들의 신앙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구원, 부활로 참 소망을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르심도 또한 분명히 믿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이뤄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상고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1절 말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즐거워하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죽으심, 사르심,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11절까지 말씀을 짧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끔 역사하셨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얼마나 민감한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누가가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입맛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화목하지 못한 자리는 아유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 왜 아무 맛이 없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잖아. 화목하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화목의 문제도 이렇거니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는 영적인 또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과 방불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경건치 못한 사람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부활로 구원을 확증하게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무슨 사역을 하셨나 생각해 볼 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살아나셨고 그는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래 고백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역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으니 우리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복된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사역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